작은 떨림이 있어요. 나조차 모르던 낯선 모습이죠. 숨 쉴 때마다 숨겨둔 내 마음 조금씩 깨어나 자꾸만 차올라 내 안은 너의 빛으로 물들어요. 눈을 감아도 빛처럼 스며든 그 사람이 너라서 그 사람이 너라서 머릿속엔 떠오르지만 마음속에 숨겨둔 내 입술 끝에 걸린 이 말 널 사랑해. 너를 볼 때면 미소가 번져요. 예전엔 모르던 낯선 모습이죠. 사랑에 서툰 내 모습이지만 이제는 용기 내 조금씩 다가가 네 안을 나의 빛으로 물들일래. 눈을 감아도 처럼 스며든 그 사람이 너라서 그 사람이 너라서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마음속에 숨겨둔 내 입술 끝에 걸린 이 말 널 사랑해. 않길 바래요. 지금 내가 달려가 너를 품에 꼭 안고서 고백할게. 눈을 감아도 빛처럼 스며든 단한 사람 너라서 나의 끝은 너라. 숨길 수 없어서 결국 너여야 해서